국화 길찾기. 듣기 1. 1. 종로 3가 지하철역에 어떻게 갑니까? 2. 저 세종은행이 어떤 건물이에요? 3. 저 말씀 좀 여쭤볼게요. 나라 여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주유소 아세요? 아니요. 4. 서울백화점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백화점이요? 이쪽으로 똑바로 가시면 종로 3가역이 있어요. 그럼 종로 3가역 근처에 있어요? 5. 저기요, 시청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저쪽에 횡단보도 건너서 가세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어느 쪽에요? 듣기 2. 1. 저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주유소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나올 거예요. 횡단보도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2. 저 이 근처에 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저 앞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공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3. 저 실례지만 미래은행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똑바로 쭉 가시면 강남역이 나올 거예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강남역 사거리에서요? 네.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미래은행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4. 저기요, 이 근처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주차장요? 똑바로 가시면 오른쪽에 쇼핑센터가 나올 거예요. 그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듣기 3.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근처에 신촌식당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촌식당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 앞에 은행 있지요? 아, 네. 저기요? 네. 저 은행 건너편에 작은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슈퍼마켓이 있어요. 슈퍼마켓요? 네. 그 옆이 신촌식당이에요. 아, 네. 고맙습니다. 발음. 1. 강남역에 어떻게 가요? 2. 왼쪽으로 쭉 가시면 부산역이 나옵니다.